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, 원불교 성주송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, 사도반대 탄조균 추방 평택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3월 28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179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미국과 당국의 교활한 술책에 의해 법적 절차나 근거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배치 책동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.